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시편 10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해설을 살펴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시가 이 시편 101편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인자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집을 다스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쫓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행위로 서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결심의 시가 바로 이 시편 10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부와 성공과 평안함을 누리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 오늘 다윗이 하는 말에 보면 인자와 정의로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사랑이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할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할때 정의, 거짓이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정의로 바른 길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두 가지가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길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 닮아가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하셨던 길을 따라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정의와 또 거룩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다윗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인자와 정의로 행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맨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건 2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자와 정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정의로 채워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기 어렵고 정의롭게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죄악을 행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행하여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또 내일 낮에 또 내일 저녁에 부흥의 우리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원함은 있지만 또 다른 원함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보면 참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기가 참 또 어렵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4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우리는 사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악한 일을 우리는 잘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의 말씀대로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기 쉬운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거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볼 때 여러분 그냥 사랑합니다. 중요하지만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면 그거는 온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균형에 맞지 않은 또 우리가 금방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를 또 미워하고 또 그를 헐뜯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교만한 눈높이로 그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 안에 예수님 닮는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며 사랑하고 정의의 길을 걷기 위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또 부흥회 가운데 나오실 때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주님 제 안에 주님 닮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8절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물론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겠다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거두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또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멀어지겠습니다 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언제마다요?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면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내며 정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서겠다라는 고백은 날마다 해야 되는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결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가 솟아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미국에 와서 보면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아서 농사 같은 거 잘 모르고 흙 잘 모르고 살다가 미국에 와보니까 막 잔디도 많고 또 흙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잡초가 얼마나 잘 돋아나는지 뽑으면 또 돋아나고 뽑으면 또 돋아나는 게 여러분 잡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께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 닮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깊숙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어저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 같은데 오늘 또 보면 또 다른 악한 죄악과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또 가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처럼 아침마다 내가 모든 악을 멸하고 또 제하여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에서 악을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1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듯이 정의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거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백했지만 오늘 이 아침에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미움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어제 하루의 삶 가운데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죄 가운데 악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내 모든 악을 멸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의 성에서 멸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가정의 연약함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부흥회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따 오후에 뭐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랑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쓰레기통만 비우는 것들로 하고 오늘은 청소를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저녁에 또 집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기도 마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평일날과 똑같이 깊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저께 은혜 받으신 것대로 기도로 하나님 안에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고요. 예, 우리 오늘 저녁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일어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다 말씀 가운데 나와서 주의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내 안에 정의가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